yeah, yeah. 원하는 것처럼 아직 어서 많은 buzz 도심 속에 주인공 city 앞에 and 붙여 우린 원을 좋지 않아 be the one, one, one. Yeah, 셀 수 없는 밤 나 주인공이 돼 I've been banging with my team 우린 깨있어 expectation 우리 가리키지 in the street 속에 잠시 눈을 붙여 잠에 들지 고민에 손에 잡혀지 머릿속 상상이 없어지 And now we in a zone 가득 채워 우린 걸 단 그대만큼 내 약간 Yeah yeah yeah yeah Falling in my motion Splash 우린 네게 보낼 지금 느껴 Yeah, yeah, yeah. We're not the same 내 유일한 가치 hey, hey. 하늘을 날아 Fly. 그림을 그려 Scar. 내 머릿속 yeah. We never lose nah. 하계를 넘어 nah. We do more. I'm so clean, so fresh 조명 비춰 더 flash yeah. 담은 손만 내게 yeah. 보다 내가 빛나게 Let's go yeah. For real, for real 쳐다보지도 못하게 저 믿을 때까지 the way Oh yeah, yeah, yeah So fly, so hot 가냥이처럼 we touch the sky 그럼 we done yeah. 모두 날 부러워해 I did it all by myself And now we in a zone Ice, ice 가득 채워 우린 gold 깜짝 그대만큼 늘려 gold Yeah, yeah, yeah Yeah, yeah Falling in my motion Splash 우리 네게 보낼 지금 We make the world go round. Yeah, yeah. 모든 걸 다 전부 채워 I want it. Multicolored diamonds like a rainbow. Yeah, yeah, yeah. P L I your eyes 완전 눈부셔. Yeah, bang. Yeah, 저 발광 we flash. 좋지 않아 돼 let's dance. Yeah, yeah. This is the real. This is the regular.